우리나라의 개성시에서 양묘장들의 개건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. 시에서는 올해 박연 양묘장을 비롯한 수백 개의 양묘장을 개건 확장해서 해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어 놓았습니다.